그녀를 떠올린다. 아무것도 몰랐던 내가 너무 미워서 불을 켜고 방을 둘러본다. 희미하게 밝아오는 두 눈이 멈춘 곳, 버리지 못했던 생일 선물.